HUBS 안무란궁 어쩔 라디오. 4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물안궁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날아온 중간고사와 지치고 힘든 마음을 한대 방송국과 함께 잠시나마 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화는 피곤한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넣어줄 판타지 영화인데요. 4월 15일 현재 네이버 평점은 8.2, 왓챠 평점은 2.9입니다. 동화 피터팬에 각색한 오늘의 영화는 펜입니다. 당연하게도 주인공의 이름은 피터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함께 봤던 백트랙의 주인공도 피터였었죠. 엑스맨의 울버린으로 유명한 휴잭맨이 영화에 등장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평점이 낮은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봐요. 그레이시 아브람스 21.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피터와 닙스. 기나긴 전쟁 중이라 오늘도 맛있는 반찬 하나 없는 고아원의 점심이었습니다. 낙엽을 치우고 있는 피터와 닙스에게 호통을 치며 굴뚝 청소를 시키는 못된 선생님이네요. 굴뚝으로 가는 사다리는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올라가도 안전하냐는 닙스의 질문에 자긴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선생님. 하지만 떨어져 죽을 때를 위한 서류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돌아서며 도넛을 입에 넣습니다. 피터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죠. 분명히 어딘가에 맛있는 음식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공습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두가 방공호로 향하는 사이 피터와 닙스는 선생님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지하 통로에는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물창고엔 말 그대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자꾸만 없어지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사무실에 금은보화. 피터와 닙스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팔고 있다는 추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장에선 정말로 밧줄이 내려오는데요. 고아원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페이튼 리스트, 라이어 라이어. 천장에서 내려오는 밧줄과 함께 해적들이 아이들을 납치해 갑니다. 피터와 닙스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둘마저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밧줄의 끝엔 하늘을 나는 해적선이 있었습니다. 벤은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용감한 닙스는 다시 고아원의 옥상으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던 피터는 그대로 끌려가고 말죠. 그렇게 해적선은 네버랜드로 향합니다. 하늘을 나는 물고기들과 방울방울 물웅덩이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피터는 납치되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풍경에 푹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도착한 네버랜드에서 검은 수염이라는 대장 해적이 어린 아이들에게 땅 속에 묻힌 픽줌이라고 불리는 요정 가루를 캐게 만들고 있었어요. 요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피터에게 하늘을 나는 해적선을 타고 왔으면서 요정이 놀랍냐고 묻는 후크. 다른 작품들에서는 악역으로 비춰지는 후크지만 오늘만큼은 주인공 피터의 절친한 친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대사부터 제 마음에 쏙 드네요. 픽줌을 캐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는 피터 앞에 운 좋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픽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른 광부가 픽줌을 훔쳐가고 마네요. 소란스러운 상황에 검은 수염이 피터를 심판대에 세우게 되죠. 검은 수염의 칼끝이 벼랑 끝에선 피터에게 향합니다. 피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크리스 왓츠, 오버뉴. 끝에 놓인 피터를 뻥 차버리는 검은 수염. 떨어지던 피터의 몸은 점점 느려지더니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요정 왕자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이 검은 수염을 무찌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하늘을 난다고 전해지죠. 검은 수염은 피터를 죽이려 하지만 피터는 배 한 척을 훔쳐 후크와 함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검은 수염을 피해 숨겨진 요정 왕국을 찾기 위한 피터와 후크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네요. 오늘의 영화 생각보다 더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영화를 안 좋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마도 피터와 후크의 여행의 시작에서 이미 영화는 절반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이용가의 가족 영화여서일까요? 영화의 뒷부분을 담아내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영화의 뒷부분 이야기는 남겨놓고 오늘의 한 줄 운세 이야기해봐요. 저는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1번 한국인의 소울드링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2번으로는 조금은 특별한 레시피에 아이스티에 샷추가한 아샷추. 3번은 카페인을 드시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몽허니 블랙티. 마지막 4번은 상큼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레모네이드. 자, 여러분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한 줄 운세 결과도 꼭 놓치지 말아요. 맥스, 블루베리 아이즈. So good, laying there wearing nothing but my t-shirt. Your body's a neighborhood. Wanna drive my lips all around it, 'cause I'm holding my breath, wondering when you're gonna wake up in my arms, head on my chest, our hearts beating. 나를 가른 한 줄기빛 어둡기만 한 내 삶을 뒤집어 no no 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너를 만나기 전엔 그저 부자끄럽던 나 에이 부자끄럽던 나 그전의 삶은 다 하루를 대충 때우기에 급급했었잖아 우리의 낮 우리의 밤 그대 우리의 삶 U-A-R-B-M-Y like 서로 채팅하는 법 Kiss 서로의 you 닷. Each morning with strawberry skies TMI. 오늘의 TMI로는 영화에서 해적이 나왔던 만큼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해군의 해군본부는 일반 참모부와 감찰실 등 특별 참모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군본부 예하에 해병대, 작전교육 군수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및 직할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서는 동해, 서해, 남해 순으로 각 함대가 배치되며 잠수함 사령부와 직할전단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군 소속의 전력은 잠수함 21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18척 등 이외에도 수백 척의 함정들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군함들에는 세종대왕급이라던가 광개토대왕급 등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한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함정도 진수에 앞서 많은 고심 끝에 활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명명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함명을 제정해 부여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가장 강한 군함인 주력함의 경우 그 나라의 국왕이나 전쟁 영웅, 대통령 등 상징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곤 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불타오르는 건 아니겠죠? 진정하고 오늘의 TMI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요. 어방콘 Pumping Up Clouds. 네, 이렇게 4월 15일 안물 안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르신 여러분, 꿋꿋이 밀고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끈기 있는 도전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2번 아샤추를 고르신 여러분, 좋은 일들이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중이네요. 오늘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번 자업을 고르신 여러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땐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세요. 마지막 4번 레모네이드를 고르신 여러분,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일 것 같네요. 마음에 두었던 이성이 있다면 연락을 취하여 만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희 한대방송국은 약 2주 동안 중간고사 휴방 기간을 갖게 됩니다. 점심에 조금 심심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혹시 너무나 아쉬워서 라디오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교육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물안궁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박지연, 저는 오늘의 함장 송재훈이었습니다. HUBS